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저음하여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의 반인륜 범죄를 규탄하고 날로 노골화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최근 영국 조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 연대위원회, 영국 신공산당의 인사들과 군중들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